할렐루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아부아들 성경 강해 홍성필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그 과정이 재차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나 하물며 천지를 두 번 창조하셨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창조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전체적인 창조가 아니라 사람의 창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관적인 기록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천지 창조 과정은 총 6일이고 그 중에서 사람은 1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중요성은 그 외의 피조물에 비해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요? 이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 이전의 모든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후에 나올 사람의 창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둘째로 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아마도 새들이나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는 모든 소리를 잠재우셨습니다. 하물며 안개가 온 지면을 적셨다는 표현으로 이 빗소리를 비롯해서 자연의 모든 소리까지도 침묵시켰습니다. 이는 이후에 이어지는 사람 창조야말로 이 땅의 동적인 요소, 사람의 창조로 인하여 비로소 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모든 사물들을 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미완성적인 묘사 방식입니다. 천지 창조의 핵심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중 하나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창조 없는 세상은 아무리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미완성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5절.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것이지요. 시간 순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록된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동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 기록 방식인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사물들을 미완성이요, 불완전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있을 사람의 창조를 위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진정한 이 세상의 막이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